POP's News.한국장학재단에서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 18시까지며 지원 유형은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금 200만 원과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이며 수혜 중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 중 찾아가는 권역별 사업 안내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서울권은 9월 9일, 수도권은 9월 10일이며 간담회 사전 등록 기간은 9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 관계자이며 내용은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 안내 및 각종 질의응답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2024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거리 공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 일정은 9월 29일 18시부터 20시이며 접수 기간은 9월 12일 18시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마술 등 거리 공연 전 분야이며 동영상 심사로 30팀 선발 후 현장 심사로 8팀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관광정책과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하면서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을 겪은 10원빵의 폭넓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이 10원빵에 대해 화폐 도안 무단 사용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주화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10원빵은 물론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나 소품 등의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10명 중 6명꼴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시작으로 발발한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고 이 중 59.8%인 315명이 10대였습니다. 이는 32.1%의 20대, 5.3%의 30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 허위 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습니다. 일본을 관통하는 10호 태풍 산산의 여파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쳤습니다. 산산은 천천히 이동하면서 강우 시간을 증가케 했는데 특히 미야자키현을 통과하면서 8월 한 달치 평균 강우량의 1.5배에 이르는 양인 878mm의 비를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지인 가고시마현에서는 산산으로 인해 약 22만 5,310가구가 정전 피해를 받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침수 및 범람, 재해 피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주의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박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